정말 꿈인 줄 알았죠. 그대 내 눈을 봐요, 사랑스러운 그대. 가슴이 뛰어서 숨이 막혀서 그냥 웃죠. 나만의 별이 돼줄 수 있나요? 세상 끝까지 그대를 지켜줘. 그대 나를 봐요. 사랑해.